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.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.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. 지금까지 잘 견뎌왔더니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.